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넌 아마 모를 거야. 얼마나 내가 오늘을 기다려왔는지 사랑해 널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버렸는지 넌 아마 모르겠지만 괜찮아 이렇게 왔잖아. I promise you I care for you. 보이니 널 향한 내 마음이 사랑이란 말 하나로 표현 못할 애타는 내 마음이 I promise you I care for you. 이렇게 영원을 약속할게. 너무 소중한 너를 다시 놓치지 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넌 아마 모르겠지만 괜찮아 이렇게 왔잖아. I promise you I care for you. 보이니 널 향한 내 마음이 바보라 불러도 떨면서도